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공고민주주의공화국 독립 57돌세점에서 6월 30일 공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조제프 까빌라 까방계에게 축조를 보냈습니다. 축조는 대통령의 현명한 용도 밑에 최근 외세의 압력과 내정 간섭책 등을 단호히 물리치고 나라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공고민주주의공화국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진선협조 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축조는 대통령이 건강할 것과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